푸른 밤 종현입니다. 요즘은 다중인격, 대인기피증 같이 정신병을 다루는 작품들이 꽤 많이 있죠. 그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명대사 하나. 누구나 마음속에 여러 사람이 살아. 죽고 싶은 나와 살고 싶은 내가 있어. 포기하고 싶은 나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내가 매일매일 싸우면서 살아간다고. 넌 싸워볼 용기조차 없는 거잖아. 오늘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지 했다가 바로 아 근데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이 정도면 지금 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했다가 옆을 보면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면서 반성도 하게 되죠.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나란에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나 하면서 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나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누구나 마음속에 여러 사람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싸우는 게 그 용기라도 갖추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1월 2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나얼의 귀로였습니다. 최운영님 신청곡이었어요. 아, 마지막에 나오는 애드립 라인 정말 기가 막히죠. 진짜 연습생 때 따라한다고 이 라인 한번 따보겠다고 정말 며칠을 고생했었는데 말입니다. 6458님 이 노래는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요. 저의 심쿵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심쿵 노래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노래 말도 너무 좋고 제목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귀로 돌아가는 길. 이 시간대에 듣기 참 좋은 그런 노래입니다. 5673님 4개월째 매일 야근 중 뭘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사나 하는 생각 요즘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내일은 월 마감 마치고 정말로 6시 땡 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퇴근할 거예요. 꼭 성공할 수 있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칼퇴근이라는 게 상당히 습관이 안 되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괜히 눈치가 더 보이고 그 뭐랄까 윗사람 상사가 또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본인 할 일 다 마치시면 딱 맞춰서 칼퇴근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어떻게 됐는지 또 보내주세요. 저 칼퇴근했어요. 아니면 아 눈치 보여서 한 5분 늦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오프닝에서 다중인격, 대인기피증 뭐 이런 얘기 해봤는데 그래요. 우리는 모두 양면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양면성 덕분에 살아가면서 뭐랄까 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한 모습만 갖고 쭉 살다 보면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좀 결정하는 거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중립을 잡아보기도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그런 뭐랄까 용기 뭐 그런 싸움을 계속하는 양면성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 나 너무 줏대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줏대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고민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게 다.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합니다. 푸른밤에서 가장 많은 수식어를 갖고 계신 거의 뭐 박명수 씨 정도죠? 이제? 별명 수준이 디어클라우드의 나인 씨 나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해줄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기대 부탁드리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제가 요즘 있는 곳은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 그래서 오늘은 이 오클랜드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번화가를 한번 산책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가장 큰 번화가 바로 퀸 스트리트인데요. 대기업, 백화점, 은행, 미술관, 시청 등등 정말 많은 곳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큰 빌딩들이 워낙 많아서 유동 인구가 확실히 많아 보이네요.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퀸 스트리트를 천천히 산책한 뒤에 끝까지 걷다 보면은 항구 하나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오클랜드의 항구로 이곳에서 페리를 타면 뉴질랜드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가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관광지 구경은 일단 조금 미루고 오늘은 퀸 스트리트에 있는 카페와 상점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어딜 가나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뉴질랜드 사람들. 덕분에 정말 마음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렀던 오클랜드의 거대한 중앙광장. 몇몇 아마추어 밴드들이 공연을 하고 이곳저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곡 숙소로 돌아와 들어봅니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스테레오그램의 워키토키맨이었습니다. 노래가 상당히 짧죠? 2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역시 전형적인 펑크락에 진행을 딱 따라가네요. 보컬이 상당히 신나는데요. 랩하듯이 이렇게 뱉어내는 전형적인 펑크락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2004년도에 발매된 노래고요. 1999년도에 이 팀이 데뷔를 했어요. 뉴질랜드 밴드인데 색깔 자체가 상당히 뚜렷하고 좀 펑크 자체를 잘 소화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신나는 노래 함께 들어봤네요. 자,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조금 만나볼까요? 뉴질랜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정보 알아올게요. 김유나님. 이어폰을 안 챙겨 나가서 본방 청취 못할까봐 걱정하며 발 동동하면서 집에 왔는데 다행히 12시 맞춰서 집에 왔네요. 오늘도 쉬러 왔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잘 왔어요. 토닥토닥 푹 쉬다 주무십시오. 항상 느끼는 건데 그 푸른 밤은 정말 여러분의 뭐랄까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어제 중국에 다녀왔거든요. 어제 중국을 딱 갔는데 와, 그 쉴 자리가 있는 곳, 뭔가 익숙한 쉴 곳 있다라는 게 너무 큰 위안이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외국에 나가 있거나 좀 바쁘게 일할 때 좀 저녁에 그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익숙한 쉼터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저에게도 푸른 밤이 그런 자리여서 너무 좀 고마웠습니다. 0429님, 쫑디, 중학교 때부터 모으던 황소 저금통이 꽉 차서 방금 뜯어봤는데 제일 적은 500원짜리로만 벌써 3만 원이에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별 생각 없이 모았는데 큰 돈이 되었네요. 기분 좋아요 하셨습니다. 오, 얼마나 큰 저금통이었을까요? 황소 저금통이면 일단 돼지 저금통보단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본인이 뭐 이렇게 잔돈 같은 거 모으면서 모았던 저금통일 텐데 그래요. 좋은 데 쓰시길 바랍니다. 설강진님, 쫑디, 1월 22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귀랑 눈썹까지 다 보여야 된대요. 하, 미리 만들어 놓을 걸 그랬어요. 늦었지만 토요일 날 민증 사진 찍으러 가려고요. 생긴 대로 나오겠죠? 하셨습니다. 여권 사진이 이 기준이잖아요. 이제 주민등록증 사진도 그런 식으로 바뀌는군요. 그래요. 이번에 가시면서 찍으면서 좀 맞게 잘 찍어두시고, 중요하죠. 공문서에 사용되는 사진이니까.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은 좀 오래 쓰니까 예쁘게 여러 번 찍으셔서 좋은 예쁘게 나온 사진으로 쓰십시오. 저는 예전에 만들어놨던 게 교복 입었었던 그 사진이 있었는데 이제 슬슬 저도 바꿔야겠네요. 임정민님, 쫑디, 저 항상 카페 가면 달달한 커피만 마시다가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아메리카노 먹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커피는 단맛으로 먹는 거 아닌가요? 언제쯤 아메리카노의 맛을 알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카페인이 땡김을 느낄 때 아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댄서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메리카노 두 잔을 안 마시면 춤을 못 추겠다는 거예요. 점점 그 뭐랄까 커피를 마시면서 이 카페인을 섭취한다라는 그 정신적 승리를 하는 것 같아요. 몸이 신체적으로 느낀다라기보다 내가 지금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이제 정신을 이제 맑게 만들어야지, 좀 각성해야지, 이런 정신적 위안을 얻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뭐 마신다고 딱히 막 순간적으로 막 신이 나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 아메리카노 마셨으니까 좀 잠 덜 올 거야, 이런 정신승리. 1880님, 전 이 시간에는 원래 자야 시간이지만 결산 회계 감사로 내일까지 출장이네요. 늦게까지 일하고 동료들과 가까운 고시촌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동료들도 고생하고 힘내자고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요. 늦은 시간에 출장 가셨군요. 동료들과 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2616님, 쫑디, 저 대학 다 떨어졌어요. 친구 가족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슬퍼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한심하고 화나고 너무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2616님처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가족과 친구들한테 얘기 못할 수 있어요. 그 얘기 못하는 마음 자체를 좀, 아,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뭐 얘기 털어놓지 못해서 이렇게 또 혼자 끙끙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면 얘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좀 마음이 내킬 때, 그리고 좀 열어둘 수 있을 때 천천히 풀어놔도 늦지 않고요. 어떤 결정이 되었든 본인에게 있어서 미래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힘내십시오. 대학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에. 쿠쿠님, 쫑디, 야근 지쳐서 집에 왔네요. 오늘도 잘 쉬게 해주세요. 제 사연도 좀 읽어주시고요. 몇 번 보냈는데 너무해요. 당첨 운이 없나 봐요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운 있네요. 그래요. 푸른밤에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이 다 돼가서 이제 DJ 하면서도 이제 문자랑 미니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조금은 생겼네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소개해드리지 못해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6113님, 고3인데 내일 개학이에요.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안 와요 하셨습니다. 오, 이번 주에 개학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떨리겠네요. 고3. 고3이면 더 좀 부담감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할 텐데 개학하면 그래요. 이제 뭔가 시작한다, 달려간다라는 마음으로 마음가짐 잘 다잡으시고 뭔가를 위해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계약하신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Dear Cloud의 엄마의 편지 그리고 종현의 Crazy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은 아주 천천히 청춘 앞에 서성이다. 오눈이 멀어버린 듯한 기분이야. Oh my, 나만 가질게 뻔한 넌 아름다운 함정. Don't you know, don't you know.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 그리고 종현의 크레이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김혜림님, 엄마의 편지 또 틀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틀어주니까 좋네요. 크레이지도 틀어주고 역시 선곡은 푸른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오늘 또 날씨 오시니까 좋은 노래 한번 같이 들어야죠.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내한 공연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 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2일 화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영화 위플래시 시사회에도 초대합니다. 2월 4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는 서울 영등포 CGV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구독식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Anyone that is really big two.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한없이 작고 나약한 을 이게 되는 게 싫어도요. 이분의 선곡 앞에서는 그저 모든 걸 맡겨버리는 을이 되고 싶어집니다. 선곡계의 슈퍼갑이죠. 나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독시 클럽. 네, 고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갑이 되는 시간이죠.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푸른밤 목요일 2-3부를 선곡 지분으로 찾아오고 계신 분이죠. 최대 주주입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아, 오늘도 어떤 갑질로 우리에게 좋은 위로를 네. 해주실지. 최근에 네. 그 오프닝 중에 제일 웃었던 것 같아요. 아, 갑질해도 슈퍼갑.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슈퍼갑이세요. 갑질 보여주십시오. 우와. 부리세요.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어떻게? 고맙습니다. 접시 가져올까요? 어떻게? 아, 너무 웃기다. 자, 나인 씨.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별일은 없었어요. 계속 그냥 좋은 음악들 들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어떻게 집에서 계시다가 오셨나요? 네, 집에 계속 하루 종일 있다가 나왔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건강은요? 건강합니다. 아, 다행. 네. 2119님, 나인 언니 진짜 보고 싶었어요. 저는 목요일 밤을 위해 일주일을 살아요 하셨습니다. 오, 멋져. 로맨티스트야. 그니까. 자, 나인 씨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사람. 네. 그러니까 나인에게서 갑. 아, 뭘까요? 나의 나인을, 갑. 나인을 을을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 되게 좀 뭐랄까 강한데요 표현이? 네. 근데 글쎄요. 약하게 만드는 사람 제가 그 덕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저 자칭 이소라 덕후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소라 선배님 앞에 있을 때 약간 그래지는 것 같아요. 뭐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건 어떤 부분에서건. 근데 이렇게 인사할 때도 막 인사도 못 하겠는 거 있잖아요. 눈도 못 마주치고 쑥스러워서. 너무 좋아하면 그럴 수 있죠. 그분이 저의 갑인 것 같습니다. 슈퍼갑. 네. 그렇군요. 쫑디는요? 저도 사실 그냥 네. 사실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갑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티를 안 내려고 하지. 누굴까? 휘성 씨도 사실 저에게 있어서 좀 갑이고요. 아, 저 왠지 휘성 씨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네, 휘성 씨도 저한테 좀 갑이고요. 네네. 그리고 나얼 씨도 저한테 갑이에요. 아. 나얼 씨는 심지어 저는 일부러 네. 사적으로 네. 안 뵈려고 해요. 나 뭔지 알 영원한 뭔지 알 연예인 영원한 나만의... 나의 뮤즈로만 그쵸. 남기고 싶은 그런 느낌. 근데 막상 뵈면은 별로 그 깬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의외성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그래요? 네. 뭐 어쨌건 뭐랄까 나의 상상 속에 판타지여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8339님 네? 갑질은 싫지만 나인 언니 위 나인 언니의 갑질이라면 을이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임지연님도 기꺼이 네. 을이 되겠습니다요. 굽신굽신 을 자처 지금 을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좋았어. 많아졌습니다. 무릎 꿇어. 그래 이게 맞는 거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 확인해봐. 자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하죠? 오늘은 그 선곡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아마 모두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오늘 일단 하루에 칭찬 좀 받아보셨어요? 쫑디는? 오늘 글쎄요 칭찬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칭찬 받았나? 라는 생각. 그쵸? 아 근데 저는 오늘 팬사인회를 해서 팬분들이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샤방샤방하구나. 아 그래요? 오늘 외모가 되게 좀 후광이 있는데요? 메이커 깜짝 놀랐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팬들 만나면은 뭔가 좀 그 진짜 칭찬받은 기분은 들겠어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니까요. 뭐 어떤 영원한 내 편이잖아요. 그렇죠. 팬 사인회 와서 어떤 얘기하면 좋아요? 그냥 오래 보자라는 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래 보자.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인데 뭐 종현아 되게 시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어떤 종현아 네가 너의 인기의 파도가 지나가도 나중에 네가 소극장에서 공연을 해도 난 너를 보러 갈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일편단심이다 이런 그렇게. 거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겠다라는 네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지지자 지원군 그런 느낌이 있어서 힘이 많이 되죠. 그런 얘기를 막 하는구나. 네, 되게 시적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되게 떨리잖아요. 그런 얘기 귀여워요. 어떻게 해. 그런 모습도.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 온 거잖아요. 얼마나 그쵸. 연습을 했겠어요. 뒤에서 이렇게 줄 서면서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파도 아니 인기의 파도 이러면서 저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실 때. 네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요즘에 칭찬하는 게 되게 인색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네. 오늘 제목은 칭찬해 주세요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내용은 그래미 어워즈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꾸며봤습니다. 그래미 하면은 좀 그 전 세계인들 뮤지션들을 비롯해서 팝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어떤 축제. 그렇죠. 그리고 음악 잘하는 사람들한테 칭찬해 주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2015 그래미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곧 또 그래미 어워즈가 열리잖아요. 다음 주 2월 8일이라고 들었어요. 아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막 누가 받을지 그 이미 이거 선곡하면서도 계속 봤어요. 네네네. 이렇게 누가 후보인지. 네네. 막 제가 떨리는 거예요. 얘가 됐으면 좋겠고 막. 근데 다 욕심 나잖아. 얘도 받았으면 좋겠고. 맞아. 얘도 얘만 주기 얘는. 그래서 몰아줬으면 좋겠다가도 약간 그래도 얘는 줘야지 혼자서 이렇게 맞아요. 점수도 매겨보고 그랬는데요.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네. 오늘 또 나인 씨가 정한 주제에 어울리는 네. 우리 푸른방 가족들의 실시간 선곡도 좀 받아. 볼 텐데요.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지 네. 소개해 주시죠. 오늘 주제인 칭찬해 주세요에 어울리는 선곡과 이유 적으셔서 문자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나인 씨가 골라오신 첫 번째 선곡 바로 들어볼까요? 그래야죠. 오늘은 이제 올해 앨범 오브 더 이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미 시상식에서 앨범 오브 더 이어에 노미네이트된 앨범들을 위주로 선곡을 했는데요. 첫 곡은 한국 사람인데 팝 음악을 잘 몰라도 이분의 성함은 아마 아실 겁니다. 비욘세죠. 아, 뭐. 현존하는 어떤 최고의 디바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비욘세의 다섯 번째 정규 앨범 이름이랑 똑같아요. 비욘세라는 앨범인데 네. 그 앨범에 엑소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신의 이름을 앨범명으로 걸었을까요? 게다가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이라는 게 좀 네. 특이한 것 같아요. 첫 번째면 대부분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다섯 번째인데 내 이름을 걸고 했다는 것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비욘세의 엑소.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 나인 씨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고독시 클럽 함께합니다. 네. 비욘세의 엑소 그렇죠. 듣고 오셨는데요. 어때요? 비욘세 뭐랄까 여유가 묻어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그런데요? 들었던 노래들은 대부분 뭐랄까 비욘세의 열창 그치. 그리고 그가 쏟아내는 혼신의 뭐랄까 소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름이 끼쳤다면 에너지가 훨씬 더 좀 강했죠.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 엑소라는 노래는 네. 사실 제가 가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영어에서 뭔가 좀 여유가 느껴지면서 뭐랄까 이 비욘세라는 사람의 뭐 시대기를 네.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앨범이 특이한 게 프로모션이 원래 그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굉장히 크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비욘세 같이 이제 최고의 디바다, 뭐 아이콘이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상하게도 이 앨범은 앨범 전에 프로모션이 아예 없었어요. 기습 발매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기습 발매였어요. 갑자기 네. 어느 날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데 뜬 거예요. 뭐야? 비욘세 발매. 뭐야? 너무 어이없었죠. 네. 근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빌보드 차트나 뭐 이렇게 다 뭐 차트를 휩쓸고 1위를 하고 그랬긴 했지만은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저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을 좀 뺀 게 아닌가. 네. 그 얘기도 맞는 것 같네요. 그 요즘에 보면 네. 여러 가지 뭐랄까 역발상?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닐까 싶은데 네네. 프로모션의 방법에도 이런 부분들이 녹아든 건 아닐까 싶습니다. 비욘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의 높이라고 하면 네. 뭐 한 두 달 전부터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이번 앨범이 나올 때 거의 그랬거든요. 두 달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그 좀 유명한 영상인데 네.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제 뒷모습부터 쭉 이제 팔로워가 붙는 거예요. 카메라가 녹음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있어. 뭐 같이 작업하는 사람 막 제이지 있고 막 그, 펄을 입고 네, 펄을 입고 다 있어. 녹음실 들어가서 이제 녹음 딱 시작하면서 그 프로모션 끝나는구나. 영상이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발시키는. 좀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프로모션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번 비욘세 앨범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았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앨범에 흐르는 어떤 결이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어서 맞아요. 그것도 앨범으로 들을 때 확실히 좀 재밌는 그런 앨범이어서 올해 앨범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래미랑 그 비욘세랑의 어떤 관계를 보면 네. 데스티니스 차일드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죠. 비욘세가. 걸그룹이죠. 네. 그 걸그룹부터 해서 지금 이제 솔로 아티스트까지 52번 노미네이트가 됐대요. 52번이요? 그 52번이 노미네이트가 됐대요. 대단하다. 그리고 그중에서 17번을 수상을 했고요. 네. 하룻밤에 그러니까 한 번에 그래미를 그러니까 6개 부문을 수상한 사람 이름에 올랐는데요. 대단하네요. 그런 여성 아티스트가 비욘세, 알리샤 키스, 노라 존스, 알리슨 크라우스, 그리고 에이미 와인하우스랑 아델. 오. 이렇게 여섯 명이래요. 이름만 딱 들어도 뭐 다 누군지 알겠죠. 고개가 뜨끄덕끄덕. 그러니까. 할만하네. 그런 사람들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올해 앨범에 비욘세가 수상을 할까? 좀 주목이 되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아닐 것 같아요. 나이 씨. 저는 그냥. 5331님도 네. 비욘세의 이번 앨범은 기습 발매가 되었고 수록곡 전곡을 뮤직비디오를 찍은 걸로 화제가 되었던 걸로 그쵸. 기억을 합니다. 네. 올해는 샘 스미스 아니면 비욘세가 받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비욘세는 이번 앨범으로는 네. 앨범상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그렇죠. 뭐랄까 그래미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에요. 이번 앨범은. 그렇기도 하고 네. 그 뭐랄까요 킬링 트랙이 없어요. 오 맞아요. 뭔지 알겠죠. 맞아. 앨범은 진짜 멋있거든요. 맞아요. 전체적인 그 스토리텔링은 좋단 말이에요. 너무나 멋있어요. 그러나 킬링 트랙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도 올해 앨범까지는 힘들지 않을까가 제 생각인데요. 그렇네요. 이 앨범을 같이 함께 작업한 그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또 누구야? 그래서 누구야? 아, 아닌가 탈려나 막 이랬는데 누구냐면요. 일단 2013년 그래미 수상했던 드레이크, 프랭크 오션, 그리고 남편인 제이지, 이야. 그리고 프로듀서로 유명하죠. 뭐 팀발랜드. 팀발랜드로 하면은 뭐 15번 노미네이트가 됐고 3번을 프로듀서로 수상을 한 사람이에요. 팀발랜드면 뭐 네. 사실 뭐 이름이 거의 브랜드잖아요. 브랜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스틴 팀벌레이크 9번 그래미를 탄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참 좋아요 그래미가 저스틴 팀버레이크 잘생겨서 그래 아니 수트가 잘 어울려서 그래 수트 잘 어울리는 사람 좋아요 그래미 그럴 수 있어요 게다가 펄의 윌리엄스까지 이 앨범에 공동 작업을 했어요 펄의 윌리엄스도 정말 그래미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요 그렇죠 아티스트로서 5번 타고 프로듀서로서 2번을 탔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 뭐야 누구야 비욘세가 네. 타게 되면은 프로듀서로 또 한 번 더 타게 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뭐 많이 탔으니까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쉽사리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니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탔으니까 딴 사람한테 좀 줘도 되지 않나 기회를. 이제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곡 한번 만나볼까요? 대형 아티스트 비욘세 네. 보다도 주요 부문 6개 부문 후보로 지금 올라있는 대형 신인이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팝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라디오를 통해서도 아 걔 하면서 아실 거고요. 어쩜 누구나 전성기가 있지만은 지금 정말 빛나는 전성기를 가지고 있는 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샘 스미스. 아. 샘 스미스가 이제 두 번째 앨범 오브 더 이어의 주인공인데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올해의 신인? 그리고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 최우수 팝 보컬 앨범까지 6개 부문이에요. 어이구야. 제일 중요한 걸 다 지금 노미네이트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느낄 땐 샘 스미스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인데 뭐 어떨지는 모르죠. 시상식의 색깔이라는 게 있는데 네. 샘 스미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래미랑은. 너무 어려가지고 아델도 이제 진짜 어렸을 때 탔는데 과연 샘 스미스가 많이 가져갈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영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인 네. 어리고 싱어송라이터.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똑같죠. 아들이랑 그쵸. 상황이. 남자인 것만 빼고요. 네. 참고로 작년에는 이제 올해 레코드랑 올해 앨범을 겟 럭키로 정말 난리가 났었던 다프트 펑크가 탔고요. 올해 노래랑 팝솔로 퍼포먼스는 로열스란 노래, 로드라는 네, 여자 네. 아티스트가 탔어요. 그리고 최우수 팝보컬 앨범은 브루노 마스. 이렇게 생각하면 다프트 펑크, 로드, 브루노 마스 너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 뭐야 탔던 상에 노미네이트가 된 거예요. 샘 스미스가.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다. 샘 스미스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네. 92년생 런던 보이입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원곡 버전이 아닌 다크차일드 버전이 있는데 네. 이 다크차일드라는 거는 로드니 저킨스가 이제 뭔가를 다시 했나 봐요. 잘은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듣고 올게요. 'Cause it's true, I'm not good at a one-night stand. But I still need love, 'cause I'm just a man. 자,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네. 들으셨습니다. 아, 샘 스미스 목소리 좋아요. 좋죠. 아, 좋아요. 김혜희님. 네. 처음에 이 노래 듣고 완전 팬 돼서 샘 스미스 노래 다 찾아 들어봤어요. 목소리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제가 가끔 그 영국 그 라디오를 들어요. 네. 일부러 어떤 게 어떤 노래가 나오나. 아, 그랬는데 이 Stay With Me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너무 좋잖아 이러면서. 뭐야 너무 좋네.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동영상 사이트도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웬 좀 이렇게 거구에 통통한 남자애가 20대 초반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그 약간 보이조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네. 이 특이한 느낌은 뭐지? 이랬는데 이 소년이 앨범을 내더니 막 빌보드를 막 하더니 이제는 6개 부문 노미네이트가 되더라고요. 멋지네요. 기분 이상했습니다. 네, 김세원 씨. 그래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이번 그래미 꽤나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집중해서 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그래미라는 시상식 자체가 네. 색깔이 뚜렷하고 좀 전통이 있는 그 시상식이다 보니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자, 그래미 얘기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2부 마치고요. 3부에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Tell me that you turned down the man who asks for your hand, 'cause you're waiting for me. And I know you're gonna be away a while, but I've got no plans at all to leave. Would you take away my...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나인 씨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3부 첫 곡으로 에드 시런의 원 들으셨습니다. 그쵸. 정말 설명도 없이 들려드렸지만 그쵸. 노래가 너무 좋네요. 그쵸. 박윤지님 와 이 노래 뭐예요? 왜 이렇게 좋아요? 되게 좋죠? 이거 노래 이렇게 좋으면은 네네. 뭐지 이 노래 뭐지 이 노래 뭐지 되게 그 불안해요. 혹시 제목 얘기 안 해줄까 봐.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에드 시런의 원이었습니다. 네. 심수지님도 노래 진짜 좋다. 편지 쓰고 있는데 잔잔하니 감성적되고 좋아요 하셨어요. 네. 손편지 쓰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는 그렇게 손편지가 좋더라고요. 이런 노래 들으면 진짜 편지 잘 써지겠네요. 그렇겠어요. 네. 자, 에드 시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아티스트는 벌써 푸른밤에서 제가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었고 맞아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예요. 네네. 한 번은 이 X라는 앨범의 Sing이라는 곡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영화 호빗 OST I See Fire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2015 그래미 올해의 앨범에 노미네이트 돼서 이 X 앨범의 첫 곡이자 타이틀이었던 원이라는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 곡 상당히 어쿠스틱해요. 근데 앨범이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에드 시런이 어쿠스틱 기타를 잘 치다 보니까 네. 그 색을 버리지 않고 쭉 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Sing이라는 곡은 또 그 저스틴 팀벌레이크였나? 펄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펄일이랑 또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 그냥 원이라는 곡은 혼자서 노래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서 좋았고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Stay With Me의 이 샘 스미스랑 같은 영국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샘 스미스보다는 한 살 많은 91년생이고요. 와 이제 90년생들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내네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젊어진 거야 갑자기. 쫑디랑 그러면 동갑인가요? 어리죠. 제가 90년생이니까 형이라고 불러. 아 그렇구나. 애들 아, 형이랑 애들 형이라고 불러. 지금 애들랑 쌤이랑 다 동생이구나. 쌤 형이라고 불러. 아. 형이야. 아 그렇군요. 네. 자, 어쿠스틱한 감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에드 시런의 원. 좀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에드 시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4년 동안 혼자서 인디씬에서 노래를 하다가 그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한 주 만에 7,000장이 나갔대요. 와우. 그러니까 인디씬에서는 대단한 일이었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틀랜틱 레코드라는 데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뭐 브루노 말스나 제이슨 라즈 옛날에 뭐 밥 딜런이나 토메이츠 같은 어떤 싱어송라이터들이 있던 그런 레코드 회사랑 계약을 해서 네. 뭐 테일러 스위프트, 원디렉션 이런 사람들이랑 작업을 하고 오. 뭐 2013년도에는 브리드 어워즈에서 최고 남자 가수상을 받았어요. 네. 신인상도 이제 그래미에서 수상을 했었는데 과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까? 과연 샘 스미스보다 야 내가 형이다 이러면서 이제 앨범상을 받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후보에 오른 에드 시런의 네. 노래도 한번 소개를 받아봤고요.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곡은 또 진짜 좋은 노래고 이 노래는 그냥 들으시면 아 이 노래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광고에도 쓰였던 노래입니다. 네. 근데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누군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누굴까? 절대 얘기는 안 하고 노래까지 나가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 노래 나가는 중간에 누군지 맞춰보는 거 청취자분들이. 그래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다 맞출 걸 다 맞춰. 아, 다 맞출 수도 있어요. 네. 자 비욘세 앨범의 프로듀서입니다. 네. 에드 시런 싱의 프로듀서고요. 와와. 다프트 펑크 겟 럭키의 피처링의 주인공이자 작년 한 해 지금 이제 들려드릴 이 노래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이 남자 누군지 뮤직비디오가 한번. 기가 막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일단 옷을 너무 잘 입어요. 아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스타일리시하고요. 아, 진짜 옷을 너무 잘 입고 목소리도 진짜 좋고요. 음악뿐만이 아니라 패션이나 뭐 여러 가지 업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네, 이 노래의 제목은 해피인데요. 한번 들으면서 이 남자가 누굴지. 노래는 좀 흔해. 제목은 흔해. 누굴까요? 자, 해피라는 노래의 주인공을 맞추시는 게 문제입니다. 노래 그렇습니다. 들을게요. 해피 듣고 올게요. (웃음) 자, 무슨 노래였을까요? 누구의 해피였을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문자가 왔어요. 와, 9109908님. 네. 퍼렐. 4531님. 아유, 어딜 들어도 이건 퍼렐이네요. 한소리님. 퍼시인 그분 아닌가요? 다들 맞추는데? 9073님도 퍼렐 윌리엄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노래 틀어주시면서 해피가 몇 번 나오는지 맞춰보라고 해서 당황했던 기억나네요. 아 이거 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샜던 기억이 나요. 진짜요? 한번 콘서트 갔을 때 네. 해외 콘서트 갔을 때 네네. 들으면서 심심해서 몇 번 나오나 샜던 기억이 나는데 30분 정말 이상하네요. 나왔던. 죄송합니다. 이상했어요. 자 틀린 분들도 꽤 계세요. 네, 그 와중에 2290님 마른 5? 그리고 1087님 머시기 5였는데 말론 멀론 모르겠다. 근데 저 이 노래 완전 좋아해요. 마룬 5의 곡으로 좀 뭐야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군요. 약간 펑키해서 그런가 봐요. 좀 밴드 스코어의 느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네. 이가은님 미카. 자신만만했어. 미카. 그 어떤 분은 브루노 마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뭐 그런 펑키한 느낌들을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팝 가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 이 노래가 퍼렐 윌리엄스 노래인지 모르는데 퍼렐인 걸 맞추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뭐랄까 많이 알려진 가수는 아니에요. 퍼렐 아니죠. 윌리엄스 자체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인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맞춰주셔가지고 선물이 없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뭐랄까 이런 감사 인사로 선물을 대신하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 고맙 큰 칭찬 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맞췄어.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푸른밤 가족분들도 굉장히 팝 음악을 좋아하시는 게 여기서 이제 좀 티가 난달까요? 네. 퍼렐 윌리엄스 하면은 이제 프로듀서로도 정말 유명한데. 올해 이 앨범으로 이제 거의 자기의 어떤 포지션 자리매김한 것 같은 기분이 전 들었어요. 네. 원래 랩도 진짜 잘하는데 그쵸. 이번 앨범은 거의 디스코랑 펑크 위주로 그 장르에 기반을 두고 거의 다 노래곡이에요. 네네 맞아요. 노래에 이제 자신감이 있어진 거지. 걘 럭키하고 나서. 걘 럭키. 내 목소리가 좀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노래하니까 1등하네 이러면서 1등을 좀 노려본 곡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 해피라는 곡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네네. 넵튠스라는 프로듀싱 팀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가수인데 그렇죠. 퍼렐 윌리엄스.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고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워너비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뭐랄까 가수로서로도 네. 그리고 프로듀서로서로도 그렇지, 그렇지. 많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멋진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곡 쓰고 노래하고 프로듀싱까지 한 그러니까 거의 뭐 그거 있잖아요. 퍼렐에 의한 퍼렐의 퍼렐을 위한 앨범이 아닌가. All by myself.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데 그 지금까지 아마 처음부터 쭉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2015 그래미 지금 올해 앨범으로 노미네이트된 이 앨범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비욘세도 퍼렐이 지금 프로듀싱한 곡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샘 스미스 말고 누구였어요? 세 번째 사람. 에드 시런. 네. 에드 시런도 퍼렐이 지금 프로듀싱을 했는데 본인의 앨범까지 지금 프로듀싱 된 게 올해 앨범에 올라왔어요. 세 개가 지금 사실은 이 남자가 만든 일인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딱 맞은 거죠. 지금 자신의 때를.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요즘에 또 레트로한 게 유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스코나 이제 펑크가 네네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됐는데 퍼렐의 때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곡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벌써 그래야죠. 마지막 곡인가요? 네, 마지막 곡이네요. 시간이 빠른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미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맞아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해 테일러 스위프트도 굉장히 좀 많이 상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낄 때 이 올해 앨범에 노미네이트된 앨범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좀 획기적인 앨범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앨범입니다. 오. 백이라는 남자의 앨범 모닝 체이스라는 앨범인데요. 네.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앨범을 쭉쭉 들었어요. 네. 그래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앨범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앨범 오브 더 이어에는 좀 가장 어울리는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앨범을 봤을 때는 이제 결이 중요한데 네. 그 결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자기가 끌어가는 모습이 진짜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앨범 첫 번째 트랙이랑 두 번째 트랙을 이어서 네. 들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트랙은 그냥 짧은 인트로고요. 현으로만 된 네. 두 번째 노래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꼭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트랙이랑 두 번째 트랙 이렇게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이클이랑 모닝이란 곡입니다. 백의 사이클과 모닝 네. 두 곡 붙여서 듣는 거네요.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노래 듣겠습니다. 백의 사이클 그리고 모닝 듣겠습니다. 백의 사이클과 모닝 두 곡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되게 좋은데요. 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모닝이라는 곡과 연결고리도 좋고 네. 그 모닝이라는 곡에서 나오는 뭐랄까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멜로디 보컬 멜로디 맞아요. 상당히 제목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첫 번째 트랙이겠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이클 이후에 네. 참 앨범을 여는 데 있어서 되게 친절한 시작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 말도 정말 좋네요. 사실 그 앨범이 친절한 앨범이냐 아니냐는 첫 트랙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앨범 자체도 백 앨범 중에서 가장 친절한 앨범의 축에 속해요. 그래요. 실제로도. 듣기에. 네. 하드록까지도 가능한 남자라서 네. 워낙에 여러 장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변화무쌍한 것도 잘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앨범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 노래 음악이라는 예술 장르를 봤을 때 음악을 탁 틀었을 때 아 좋다 뭐 따라 부를 수 있고 신나고 뭐 내지는 울고 네. 여러 가지의 무드가 있지만 그 아티스트가 지향하는 어떤 무드를 잘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얘긴지 알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뭔가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근데 백이라는 사람의 이제 앨범을 들으면은 그게 어떤 그 극단적인 감정들이 아니에요. 네네네. 희노애락 딱 이게 아니라 뭔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인 거예요. 묘한 느낌. 그 무드를 전체적으로 앨범을 쭉 가져가는데 제가 마치 백한테 끌려가는 거죠. 내가 내 기억 속에 막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마치 백이 얘기하는 거가 뭐지 하고 이렇게 듣게 되는 게 그 힘 때문에 이 앨범 오더 이어에 확실히 노미네이트 될 만한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이 앨범도 네. 지금 이 느낌이 좋으셨다면은 처음부터 쭉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앨범이 대부분 네. 음악 시장이 스트리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뭐 그건 당연한 시장의 움직임이고 흐름이죠. 그 1번부터 끝 트랙까지 이렇게 쭉 전체 선택을 해서 뭔가 앨범을 즐긴다라는 느낌 그런 걸 주는 아티스트가 많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백의 앨범은 상당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완성도를 보인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세요. 저는 저번 주에 쫑디가 네. 앨범을 주셨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앨범을 이렇게 쭉 끝까지 해서 정주행만 딱 정자세로 두 번 들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쿠키 트랙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포춘 쿠키라는 그 곡이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 CD로만 이렇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난 이거 들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 곡이 진짜 아까웠는데 네. 아, 이 정도로 앨범이라는 컨셉을 사랑하는 아티스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쫑디를 다시 보게 된 감사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오늘 굳이 이 두 트랙을 이어서 듣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네.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으면 1번 트랙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공백처럼 그 뜨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끊어지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쭉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이거거든요. 그래요. CD로 그러니까 들으셔야 되는데. 제작자가 원했던 그 뭐랄까 흐름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기승전결. 그래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4690님. 네. 작년에 신보가 나와서 신청해서 푸른밤 엔딩곡으로 들었던 백 노래. 오래 기다린 만큼 명반이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도 정말 정말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 2000년대 초반에 Sea Change라는 앨범이 백의 앨범이 나왔었는데 이 남자가 원래는 좀 뭐랄까 좀 사이코예요. 그래서 되게 루저가 막 난 루저야 뭐 날 죽여 약간 이런 식으로 가사를 쓸 만큼 정말 네네. 대단한 극적인 사람이네요. 네. 포스트 모던이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네.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런 앨범을 낸 거예요. 이런 비슷한. 다들 놀랬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모던 락이나 하드록 쪽으로도 계속 가다가 다시 또 한번 Sea Change 같은 앨범을 낸 게 이 앨범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많은 장르도 좀 소화가 가능한. 그래서 저도 4690님만큼 굉장히 반가운 앨범이 아니었나. 네. 김다혜 씨. 사실 팝송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고 아는 아티스트는 다프트 펑크 정도? 오늘 두 분 덕분에 팝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래요? 아 근데 다프트 펑크 알면 다 안 거예요. 많이 안 거예요. 그래미 뭐 작년 수상자인데요. 뭐 다 안 거예요. 그래요. 오늘 설명해드린 소개해드린 곡들도 한번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나인 씨가 선곡해온 곡들은 모두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죠. 이제 푸른방 가족들이 칭찬해주세요라는 주제로 보내주신 실시간 선곡들 좀 만나볼까요? 네. 신지인 씨, 칭찬. 올해 수능을 치를 고3이 된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네요. 회의감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칭찬과 함께 꼭 안아주면 좋겠어요. 10cm에 안아줘요.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10cm에 안아줘요. 이 노래 참 좋은데.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지은아 하면서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지은아 토닥토닥. 그러니까. 진짜 묵뚝뚝해요. 시크한 게 매력. 권형정님. 여자에게 최고의 칭찬은 예쁘단 말이죠. 샤이니의 누나 너무 예뻐 신청 하트. 오, 좋은데요. 누난가 보다. 현정이 누난가 봐요. 현정 누나 토닥토닥. 류영은 씨. 칭찬해주세요에 딱 맞아요 제가. 왜냐하면 오늘 생일인 것도 있겠지만 평소에 집에서 열심히 가족들 도와주고 밖에서도 친구들 선생님들 자주 도와드리는데 칭찬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서운했어요. 노래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해요 하셨어요.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선뜻 고맙다, 너 잘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런 걸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푸른 밤에서 대신 칭찬해드리겠습니다. 토닥토닥. 작년에 BBC에 진선이님이 작년에 BBC에서 뽑은 주목할 만한 신인이 샘 스미스였는데 앨범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랬네요. 올해 신인은 일렉트로닉 팝밴드 Years and Years가 뽑혔더라고요. 아직 EP만 나왔지만 앨범이 나와서 잘 되면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Years and Years의 Take Shelter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가지고 이거는 궁금한데요. 이따가 나 혼자서라도 이거 들어보고 싶다. 이 노래 Take Shelter 궁금합니다. 네. 6841님 바우어의 할렘 쉐이크 신청요. 작년 그래미도 탔었고 이 노래 일렉트로닉 장르의 덕후가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추천하셨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저는 이 노래를 잘 몰라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는 그 일렉트로닉 클럽에서 상당히 작년에 많이 나왔던 그런 노래인데 그래미 작년에 탔다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그래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 곡이 빌보드 어워즈에서 그렇군요. 일렉트로닉 장르에서 수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랬군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상탄 노래를 들으면서 바우어를 좀 칭찬해 주는 게 어떤가? 그래요. 오늘 그래미 얘기를 쭉 많이 했으니까 한번 바우어의 노래 한번 들어보죠. 끝곡으로는. 자, 노래는 바우어의 할렘 쉐이크 듣고요. 이은원님이 매번 미니로 회사에서 야근하며 듣거나 침대에 누워서 듣곤 했는데 오늘 차 안에서 진짜 라디오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역시 목요일의 푸른 밤은 사랑입니다. 주차해놓고 한참을 듣다가 올라왔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죠? 저도 사실 라디오를 듣게 되면 운전 중에 듣게 되면 그냥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곡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좀 주차해놓고 쭉 듣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약간 지루해질 때나 이제 광고할 때 잠깐 올라가서. 광고 때 올라가야 돼. 딱 광고 때 이제 휴대폰으로 미니 틀면서 올라가야 돼. 연결되면서. 디테일 봐, 디테일. 이은호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네. 정은영 씨, 오늘 얘기 잘 들었어요. 팝 아티스트 잘 모르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 주도 기대하셨는데요. 다음 주도 그래서 그래미 어워즈에 대한 노래 얘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되게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요. 맞아요. 오늘 보니까 1대 4였어요. 여자 대 남자가 1대 4. 아, 그래요. 다음 주에는 4대 1로 한번 꾸며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얘기 참 재밌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사실 시상식 얘기를 방송에서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역시 나인 씨가 오시는 날은 이렇게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네요. 저도 너무 좋아요. 쫑디가 일단 다 누군지 알고 얘기를 받아주니까 재미가 있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네. 자, 노래는 바워의 할렘 쉐이크 들으면서 신나게 내적 댄스 하시면서 나인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소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물을 쏟는 장면을 읽은 적이 있다. 소년이 눈물을 쏟는 이유는 하나였다.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누구 하나 괜찮다 하면서 안아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렇게 혼자 그 방대한 감정과 자기 혐오를 떠안고 숨도 못 쉬고 울었다. 그 장면을 읽는데 이상하리만큼 소년의 감정이 소름 끼치고 생생하게 느껴졌다. 준비할 틈도 없이 갑자기 너무 큰 부담을 떠안고 경쟁에 내몰려 두려움에 떠는 내게도 누구 하나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밖에서 뭐하고 서 있냐며 어서 빨리 발을 내디드라고 재촉할 뿐이었다.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경쟁임을 알면서도 벌써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나약한 내가 한심했다. 그저 서툴고 부족한 데다 겁 많은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벌써부터 숨이 턱 막혀 막막해지는 이 경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영현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였습니다. 중력. 네. 그 신청하신 분은 고상진님이었어요. 새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6965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말이네요. 저도 누가 괜찮다며 위로해줬으면 좋을 텐데 하셨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것 같아요. 이 세 글에 그 한 소년이 엄청난 뭐 부담감과 여러 가지 자기 혐오로 눈물을 쏟는 장면을 보면서 공감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나의 상황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세 글이었는데 김민영님 임용고시 준비한 여대생이에요. 이건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관계되어 있는 사연인 줄 알았는데 자, 그래요.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예전에도 제가 푸른밤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좀 후회를 하고 나 왜 그랬지? 후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모습들이 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후회하고 또 자기 혐오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발전의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9639님, 책을 들으면서 이렇게 놀라본 적도 오랜만이네요. 딱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걱정, 고민이라서요. 너무 겁만 내지 말고 일단은 부딪혀보는 게 맞겠죠? 그래도 자꾸 피하고 싶어져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래도 너무 겁내지 말고 한번 부딪혀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느끼는 무서움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쉽사리 행해지지 않는 것 뿐이죠. 우리 모두 힘내면서 한번 부딪혀봅시다. 뭐 배우면 되죠. 그러면서. 자,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까지 이야기해봤고요. 김민영님, 임용고시 준비하는 여대생이에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와서 푸른밤 듣고 있네요.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쉬는 시간은 잠자기 전. 바쁘고 고되지만 이런 시간이 있어서 버팁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요. 쉴 자리가 있다라는 게 다행이네요. 그게 또 푸른밤이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힘들 때마다 힘드는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안미경님,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공부하다 잠깐 쉬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번 시험 합격하라고 응원 한번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공무원 시험 참 힘드실 텐데 늦게까지 공부하시면서 푸른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쉬실 때 푹 쉬시고 푸른밤이 좀 힘이 됐으면 합니다. 송세훈님, 쫑디 지금 남동생이랑 홍콩 배낭여행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사흘 내내 돌아다니느라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아, 빨리 한국 음식 좀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사흘, 사흘밖에 안 됐는데 한국 음식이 그립죠. 맞아요. 역시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게 참 엄청난 거다, 큰 거다라는 걸 여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조심히 돌아오시고 물집 잡힐 정도로 부지런히 움직이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오셔서 드시고 싶으셨던 음식 많이 드시고 그 여행의 여독이라고 하죠. 푹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2358님, 약 한 달 뒤면 고3이 되는 예비 여학생입니다. 이제 고3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2년간 썼던 스마트폰을 엄마한테 반납하고 옛날에 쓰던 MP3로 푸른밤 듣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게 힘들겠지만 1년간 참고 생활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멋진 선택이에요. 본인을 위한 뭐랄까 아날로그 세대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푸른밤으로 휴식의 시간 가지시고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반납할 정도의 이 열정 멋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노래는요, 정준일의 말꼬리 듣겠습니다. 오늘 방백 임시로 죽은 사람의 묘비명 이창기. 그는 태어나면서 임시로 기저귀를 찾다 그 뒤 임시로 어딘가에 맡겨졌다가 임시 학교를 다녔다. 임시 공휴일에 임시 열차를 타고 임시 일자리를 구했다. 임시 숙소에서 임시 반장의 통제를 받으며 임시로 맡겨진 일을 했다. 옷장 하나 없이 물 주전자와 물업, 잘 마른 얇은 수건 한 장이 전부인 구석진 여인숙방을 좋아했던 그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사장에서 임시로 설치한 전선에 발이 걸려 떨어져 죽었다.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던 사과에 인사를 건넬 시간도 없었다. 사는 동안 항상 외로웠지만 그는 영원히 살 사람들을 위해 일했고 영원히 살 사람들을 사랑했다. 우리 같은 나이에 푸른밤 가족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너무나 당연한 걸 물었나요?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앞날은 막막하기만 하고 또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어서 이젠 알바도 면접 보고 경쟁을 통해서야만 자리가 생기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한없이 임시로 옮겨 다니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덜컥 겁도 나실 겁니다. 이렇게 떠돌다가 임시 인생으로 마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가장 사소한 것부터 바꾸고 생각도 바꾸면서 준비하고 또 목소리를 높인다면 임시 인생으로 끝나지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임시 인생으로 끝이 난다 하더라도 후회는 없지 않을까요? 오늘 끝곡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